제5차 벌군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. 두 계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산원과 고려의학연구원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, 벌군부문의 일꾼들과 선수들,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